2017년 아시아 축구연맹컵 경기대회 구조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우리나라의 기관차팀과 몽골의 에르칭팀 사이의 2차 경기가 5월 31일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서는 기관차팀이 에르칭팀을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425팀은 지난 5월 17일 몽골에서 진행된 에르칭팀과의 2차 경기에서 5대 0으로 이겼으며 결과 2017년 아시아 축구연맹컵 경기대회 구조 동아시아 지역 경기에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다음 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